시간이 바람 따라 무심히 나를 지나갔네.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와우와 차가운 내 손에 만져지네. 멈출 수 없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하루가 때로 매겼다 말하지만 전부 가질 수 없는 내 것이 아닌 세상 나는 묻는다 삶이 뭔데 사람 도드라진 각자의 이름 서로 어둠에 익숙한 악수를 나누고 Wow, tell me please 가벼이 돌아서버리네. 멈출 수 없는 돌아가 그런 하루가 때로 힘겹다 말하지만 전부 가질 수 없는 내 것이 아닌 세상 나는 묻는다 삶이 뭔데 다 그래 무얼 배웠고 또 무얼 버렸나 모르겠어. 성공했다는 친구 장례식에 다녀와 밤새 울었지 삶이 뭔데 다 그래.